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절인 자유의 날에 점하여 이 나라 대통령 자코브 게들레이 흘레키사 주마에게 최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와 남아프리카 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